거리도 가슴 아픈 발걸음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. 미치도록 꾸리고 사랑했던 기억들도 다 천천히 흘러 또 내려가 시간에 못 이겨 잊혀지겠지 잊혀지겠지. 닫혀버린 너의 마음속으로 찾아가 봐도 아무도 없는 이 방에서 이미 깨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서 아파서 그래도 너는 나만큼 더 아프지 않길 매일 바래 수 없이도 너는 나만큼 기억하지 않길 나보다 괜찮길 바래 오늘 내일도 너로 꽉 찼던 생각들조차 귀찮단 듯이 나를 밀어내 시계 바늘들을 쫓아 시간 따라 따라가다 떠나가는 너를 발견해 지금 나는 너무 급해 넌 달려가는 급행 익스프레스처럼 매일 발걸음을 보채 추억의 굴복해 이젠 우리들은 그저 낙석 가득한 날가버린 공책 잃어버린 나의 기억 속으로 찾아가 봐도 이젠 널 볼 수가 없었어 이미 사라져버린 우리의 시간을 발견해서 너무 아파서 그래도 너는 나만 더 아프지 않길 매일 바래 수 없이도 5, 4, 3, 2, 1 시간이 다 됐나 봐